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. Hi.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. 인기 많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. 근데 last night 기억나. 이쁜 애들이 넘치.